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승리 64돌을 맞으며 고산진 혁명 사적지로 참관자들의 몰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에 들어와 매일 수많은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고산진 혁명 사적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 해방전쟁의 가장 준엄한 시기였던 주체 39, 1950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계시면서 전쟁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혁명 사적이 깃들어 있습니다.